I'm on. Good evening. Good to be back with you. 예, 다 환영합니다. We're all friends by now, aren't we? 예, 지금 좀 다 친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We not only talked about Mishpat, we did Mishpat together last night. 예, 어제 우리 Mishpat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Mishpat 하나님의 바른 행동을 행했습니다. One of the most dynamic images of Mishpat in the Bible is good food, and we had that last night. 아, 성경에 나오는 미시팟 이미지 중에 하나는 좋은 음식을 나누는 건데 우리 어제 그렇게 했잖아요. So I feel like we've not only been talking about these things, but we've been practicing, and that's very important. 예, 하나님의 미시팟을 말만 한 게 아니라 서로 실천한 것으로 압니다. God's admonition to Abraham we're going to see tonight within the story is first he has to choose Mishpat. 아브라함 스토리에 오늘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미시팟을 행하기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See the story of Mishpat in the Old Testament doesn't have original sin in it. That would wait until Paul.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그 미시팟 이야기에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죄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So the idea of that we're incapable of making good choices is not really covered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다,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Old Testament and the Jewish people today say we have two impulses. 오늘 구약은 또 오늘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After we ate from the tree of knowledge, good and bad, you see.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에 we have to make our own judgments because we have digested that fruit.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So that's why God tells Abraham, make a good choice, Abraham. Choose Mishpat.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And I think that's still valuable for us today. You've got to make good choices in your life.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And those choices are not just about good and bad. They turn out to be about life and death as well. 그냥 옳고 그른 선택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And then God says to Abraham, now you've got to act on those choices.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선택한 후에는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Now the work comes. 이제 일할 때가 된 것입니다. Tonight we're going to have some teaching. 오늘 좀 가르침도 있겠지만 And then we're going to have a segment of our discussion tonight. So what? What does all this matter anyway? 한번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I think it matters a great deal. What about you?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m desperate to know what God is doing in the world.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And I want to know what he's asking me to do.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So we'll do a so what tonight. 오늘 밤 그래서 and, 어쩌란 말이냐? 이 질문을 then, 해보기 원합니다. Sorry. And then just before we close it'll be after midnight by that time. 그걸 다 하려면 아마 자정까지는 Now we're going to ask the question now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제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Now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it?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Has it just been about theologizing, learning new things? 새 지식을 배우고 신학을 배운 것으로 끝날 것인가? Or does it matter enough to do something about it?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서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가? So I'm going to meddle in your life a little bit tonight.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려고 합니다. That's one of my spiritual gifts, meddling. 예, 영적인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는 겁니다. No, when I meddle, I'm really talking to myself and you get to listen in. 예,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간섭한다기보다는 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All right. So we're going to tonight do a number of things. We're going to sort of go back and look at what we said last night very briefly. 예, 어젯밤 한 걸 잠깐 살펴보겠고 For those of you who may not have been here last night, how many of you weren't here with us last night? 어젯밤에 안 계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Oh, several of you. Well, we need to do everything we did last night then, I guess. 어떻게 할까요? No, we'll try to bring you up to speed with this, okay? 예, 간단하게 어젯밤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so we'll do a little bit of a review, a summary of last night. 어젯밤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And then I promised you last night that we were going to get into the story of Mishpat because that's the story the Bible is telling. 요약한 후에 어젯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슈팟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There are other themes in the scriptures. There are important themes, but the center core message of the Bible is Mishpat. 성경에 다른 주제도 있고 다른 제목들도 있지만 중심을 관통하는 주제는 미슈팟입니다. And I use the term Mishpat because I don't think we have an adequate English translation and maybe not a good Korean translation.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한 단어로 정확히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So in defining it, we actually have to describe it a little bit. 예, 그 미슈팟을 정의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요. So tonight, fasten your seatbelt. We're going all the way from Genesis through Revelation.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안전벨트를 꽉 매시는 게 좋겠습니다. No, that would take about 3 months, I think. 그렇게 하려면 3개월 걸리겠죠? Tonight we just have enough time to get started to convince you that Mishpat is the center of what the Bible is saying. 오늘은 그 이야기의 시작을 통해서 미슈팟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 것을 말하는 데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So we'll get to that story, and then we're going to get to the so what and the not what. Okay, now what? Okay. 그 이야기를 한 후에는 그렇다면 어쨌단 말이냐? 이제 우리는 뭘 할 것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All right. So that's good. Now we may have some questions along the way.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And Minyoung and I have decided how to deal with questions. 질문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서로 얘기를 해봤었는데. All the easy questions come to me. The hard questions go to him. 예, 쉬운 질문은 저한테 하시고 어려운 질문은 선생님한테. Oh, I have an idea. Didn't say that. Huh? Oh goodness. See how cross-cultural experiences are difficult. 예, 문화를 이렇게 넘어서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Okay, they challenge us, don't they? You can't get people to say the right thing, can you? All right, let's try to bring you up, those of you who weren't with us, to where we are beginning tonight. 예, 어젯밤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Good. Now, last night I recommended to you that when you read ancient Eastern Mediterranean literature, as long as I have, my goodness, that's about 50 years, You get a feeling for what it's about. 예, 50년째 그 고대 근동 문헌들을 읽고 있는데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The ancient literature of the Egyptians and the Babylonians and the Assyrians and the Hittites are all about one thing. 고대 근동 지역의 애굽, 이집트나 헷족 속들이나 저기 저기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은 한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Now, I'm not talking about their financial records and their administrative texts. That's pretty bare-bones stuff. I'm talking about real literature that has a message. 물론 발견되는 문서들 중에는 뭐 무슨 회계 장부도 있고 거래 장부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사람 삶을 다루고 있는 문학들을 살펴보면 The Egyptians lived in a world, get this, of 720 deities. That would be confusing, wouldn't it? 이집트 사람들은 700개가 넘는 신들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But they were all manageable, serene, safe, secure deities. 애굽의 신들은 다 조용하고 얌전하고 사람의 마음에 잘 들고 이렇게 조용한 신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신들. But the people of Mesopotamia, the Babylonians and the Assyrians, they lived in a miserable, difficult, competitive world. So their gods were often demonic. They were negative. 그와는 달리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나 바벨론 자연 환경 자체가 험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도 악마적이고 파괴적인 신들이었습니다. So their literature is directive. It's instructive, telling people these are the gods that matter and this is what they're doing. 그래서 그들의 문학은 이런 신들이 중요하고 이런 신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신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And when I began to read the Bible in light of ancient Eastern Mediterranean literature, I began to see that's what the Bible is talking about. This is what God's doing. 우리가 성경도 그 당시의 사회와 그 당시의 환경 속에서 읽을 때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Did you notice they never in the Bible try to prove the existence of God? They assume that. 성경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냥 존재한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Everybody listening already believes in God. 그 성경을 듣고 있는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다 믿었습니다. Their question is, does he matter? Does it matter?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상관이 있는가? So they have that functional question is, what is God doing that matters to me? 한 현실적인 질문인데 나에게 관련 하나님이 나에게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That's the big question throughout the ancient Near East is what is God doing? 고대 근쟁 지역의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So I recommended to you last night whenever you read the Bible don't get lost in Abraham and Moses and David and Joseph and all the characters of the Bible. All those stories about what God is doing.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의 길을 잃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he second question though follows up on the first question. 두 번째 질문은 그와 연관되었는데 And that is what is he asking you to do? What is he asking me to do?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But the question is framed like this. What is he asking us to do together?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은 너와 나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Traditional people don't think of us as individuals. They think of us as one people. 성경의 사람들은 너와 나의 개인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로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So those are the two big questions. 두 가지 큰 질문. 네. So when we look at the Bible and we ask those questions, last night I said the way to investigate that is to look at the language of the Bible. 어젯밤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질문을 살펴보는 방법은 성경의 언어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Now, when we study the language of the Bible these days, we don't do it like we used to do it. Look at individual words. 요즘에는 성경의 그 문자를 살펴본다고 할 때, 글을 살펴본다 할 때 단어 하나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We look now at whole fields of words, domains of words that all cluster around one another. 한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여러 단어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의미군을 살펴봅니다. So we can determine by word clusters in the Bible what are the most important groupings of words and what are the least important groupings of words. 그래서 중요한 단어의 그룹, 중요한 단어들의 이 그룹을 지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와 덜 부차적인 주제들에 속한 단어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nd in each grouping, there are always command words that control the whole field. 그 큰 단어들의 그룹 가운데는 핵심적인 단어, 그 다른 것들을 다 통제하는 핵심 단어 그런 단어가 하나씩 있는데. These words all interact with one another. 그 단어들은 서로 연관돼 있습니다. But it's always controlled by the central concept. 하지만 한 가지 중심 개념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So several words in a language grouping can overlap. They can receive the same translation at times. 그래서 이 한 그룹 안에 여러 몇 가지 단어가 같은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And any single word can have four or five different translations. 반대로 또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You know this in your language, whatever that language. 우리 한국말 영어 번역할 때도 그렇잖아요. Yeah, vocabulary study, semantic study is very difficult. 이렇게 단어 연구를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But we can decide what the Bible is about by looking at these word groupings. 하지만 이 단어의 그룹들을 잘 살펴보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들을 알 수 있습니다. And we see what are the words they keep coming back to that they're always talking about.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And then they program these words. They begin to say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그 단어들을 중심적인 위치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Have you ever heard this expression before?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I will bless you and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너를 복 주겠고 너가 복이 되리라. And all the families of the ground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And you say, yeah, didn't God say that to Abraham?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인데. Yes, he did, but that's only one of 33 times that's said in the Bible.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33번의 말씀 가운데 한 번에 불과합니다. Because that's a program text. They keep coming back to that, telling us this is what the message of the Bible is all about. 이와 비슷한 말씀을 33번이나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And that word blessing, do you remember, was part of my suggestion to you about what the Bible is about last night. 이렇게 복이 되리라, 복을 주겠다 하는 말은 성경의 중심 주제에 속한다고 어젯밤에 여러 차례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 Through the language, we can decide that the Bible is about God is making a blessed society.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복 된 사회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I told you I would repeat that again and again, right?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But every time I repeat it, it's going to sound a little bit different. 그런데 똑같은 걸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Because that message just gets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throughout Scripture. 왜냐하면 같은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같은 말이 점점 더 넓게 포괄적으로 깊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en when we get to the New Testament and the language changes from Hebrew to Greek, it's still driving at the same message.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언어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었지만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And the message is in the New Testament, what does Jesus have to do with God making a blessed society? 신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신 그 복된 사회 그 프로그램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The image of God is a major concept in the Bible. It starts from the first chapter of the Bible and it shows up in the New Testament several times as well.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말은 성경의 맨 처음 장에서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개념입니다. The image of God in humanity is not about me or Reverend Min Young here or about you.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나 한 사람, 우리 선생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t's about us together. 우리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The image of God is a corporate reality.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It's a community ideal. 공동체에 관한 It's 이야기입니다. A powerful notion of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서로 함께하고 협력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Many theologians don't understand that. 신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y try to think very philosophically and conceptually.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And they miss it. This is really very simple. 사실 간단한 건데 놓칠 수가 있습니다. God is making a blessed society. This is a God who partners with himself. 하나님께서 복된 사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과 파트너가 돼서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Partnership lies deep within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성품 그 본질적인 것에 자신과 함께 협력하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And he's created us together as a picture of partnership. 우리를 모두 함께 우리를 하나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서로 파트너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So therefore I say to you on the authority of scripture that none of us individually possesses the image of God.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드리건대 한 사람도 단독으로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I wish I did. I would like to have that all to myself.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No, I wouldn't.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I would like to share it with you. 하나님의 형상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I don't have all the answers. 하나님의 모든 답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 have good days and I have bad days. 저도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지만 If you don't believe it, my wife will be here tomorrow. Ask her about it. 나에게 나쁜 날이 없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내일 사모님이 오실 텐데 한번 질문하세요. You say that's why we need to partner together.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Because hopefully on my bad day, you're going to have a good day. 내가 좋지 않은 날, 여러분이 좋은 날이어서 And together we can live out the reality of what God is doing.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at's all God is asking us to do.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Choose to live out what I've made you for.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든 그 의도대로 그 형상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But then you've got to do the work.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I've got to open up my wallet sometimes and give you the money that I have. 때로는 쯔다카를 행하기 위해서 내 지갑을 꺼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That can be hard. 쉬운 일은 아니겠죠. One time I was preaching in a church and I said, "Okay, everybody take out your pocketbook and your billfold. Everybody take them out. Show them."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인도자가 다 지금 그 지갑과 수표책을 꺼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Now give it to the person on your right.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그 지갑과 수표책을 넘겨주세요. You wouldn't believe how everybody is hanging on to those wallets. 쉽게 넘겨주지 않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I'd say, come on, give it to that person. This is your partner. 주례니까요, 주례니까요. Finally, they released it to the person on their right.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 높디다. I said, good. Now we're going to take the offering. 이제 헌금을 시작합시다. And for the first time in your lives, you're all going to give cheerfully this time. 인생에 처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You see, there's a nasty little four-letter word in English. I bet you know it. 영어에 좀 이렇게 좀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It's spelled M-I-N-E. Mine. M-I-N-E. 내 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Well, you know, in the world of the Bible, there is no mine. 성경에는 내 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See, you can hold things privately, but only to the extent that you make them available to others.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Now, how many of us live that out every day? 오늘 그렇게 산 분이 계십니까? You see why we need to live together? 예, 우리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Good days and bad days. 예,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만 I was speaking in Chinatown several years ago about these things. I said, "You know what? Let's all go out into the streets and give our money away." 그래서 우리 한번 거리로 나가서 우리 돈을 한번 다 나눠줘 봅시다. Oh, did that stir up the church? 교회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The elders had to stand and say, "Wait a minute, we're not going to do that." 장로님들이 아이고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And we began to debate whether it's right to give our money away. Who knows how these people are going to spend it? 돈을 주면 어디다 쓸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토론이 일어난 거예요. We have to be good stewards of the resources that God has provided us with.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And I say, just once, let's forget about all those good questions.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다 접어두고 한번 해봅시다. Because we need to release what's mine.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It's good for the soul.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It gets us in touch with what God has made us for.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Now you can't do that every day, can you? 매일 할 수는 없겠죠. But I say just once, this will be good for all of us. 어쩌다 한 번이라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And you know what? We actually did it. 실제 그렇게 했는데요. We came back broke. We didn't have a dollar among us. 실제로 나가서 수중에 있는 돈 하나 없이 다 나눠주고 돌아왔답니다. But we laughed. We had so much joy that meeting it didn't end for a couple of hours. 돈은 없어졌어도 얼마나 즐겁고 웃음이 넘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Everybody had a story about how it really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진짜 그렇더라. 다 자기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You know what happened in 4 weeks? There were double the attendance on Sunday morning in that service. 네 주 만에 주일 아침 예배 출석 인원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People who had never shown up in a church before came to services in that church. 한 번도 교회 안 오던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Because they said these people really believe what they say. 이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행하는구나. 믿는구나. They really care about the community. 이 사회를 사회에 관심이 진짜 있구나. Either that or absolutely crazy. One of the two. 아니면 좀 이상한 것보다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Let's go find out which one. 한번 가서 뭔지 이건지 저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Vulnerability has to happen, or mishpat can't really flourish. 자기를 손해 보는 자리에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미시팟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And vulnerability is hard. 자기를 손해 보는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Because the world says, be strong. 세상은 keep your money. 튼튼해지라고 네 돈을 네가 가지라고 꼭 붙잡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That's the only way to get by in this world.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Well, it's not our world.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It's God's world. He made it and it always will be.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And those 하나님의 are the rules that God has laid down for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Vulnerability works in God's world. 자기를 손해 보는 자리에 놓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능력입니다. Didn't Jesus live a life of vulnerability? 예수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Yeah, we want to follow Jesus until suddenly we've got to do those things. Huh? 우리 다 예수님 따르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Yeah, the traditional roads don't go where Jesus went. 세상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It's going to take a new road. 새 길을 가야 됩니다. And that road is what we call mishpat. 그 길을 우리는 mishpat이라고 okay. 부릅니다. Let me give you a definition of mishpat.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remember last night I said the nearest equivalent we have in English is society. 미시팟의 영어로 우리말로 가장 가까운 말이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This is a word that works in most contexts for the use of that word. 성경에서 미시팟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맥락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But I sat down this afternoon and I decided to write up a paragraph about what mishpat is all about and The paragraph went on and on and on, so I had to edit it. 그래서 하지만 그 미시팟에 관한 문장 하나를 썼는데요. Here it is. Mishpat, and it's not exactly what you see on the screen, but you may want to copy that. That's good. Mishpat is the dynamic power embedded by God in creation's design. 미시팟이란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설계도 속에 포함된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The dynamic power embedded by God in creation's design.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설계도 속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런 역동적인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verything that lives in creation is powered by mishpat.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미시팟에 의해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Yeah. And this is what makes the world work.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근본입니다. It's what makes life or the world a life-giving and life-sustaining place.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생명이 있고 역동적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Mishpat originates deep within the nature of God. It's His heart. 미시팟이란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성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So it exists in advance of human action. 미시팟이 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발전합니다. It's not something we can create. It's already been there even before creation appeared.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It is designed into the fabric of everything and everyone here. 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들, 모든 사람들 안에 설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Did you get that?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We're going to tell its story tonight. 이야기를 통해 더 설명하겠습니다. And the prophets say this. They add to the story.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It is activated in humanity through worship. 그 미시팟은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통해서 실천된다. We began that just tonight. 오늘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But since God knows our heart, He knows whether we were worshiping or not together.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아십니다. Worship starts by submitting to God to say He's God and I'm not. 예배란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Did you ever see the movie Rudy? It was out a while ago. 루디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Remember Rudy couldn't get into university at Notre Dame. 루디라는 사람이 노틀담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So he asked the old priest to pray for him and still he couldn't get into Notre Dame. 그 신부님이 기도를 해 줬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And Rudy said to the old priest, "Why can't I get into this school? We've been praying about it."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못 들어가죠? And the priest said, "Well, after 35 years, I've only learned two things that are always true." 신부님이 3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두 가지 사실을 배웠다고. The first is there is a God. 하나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고. And the second is I'm not him.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There's worship. 그게 예배입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how well we sing.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관한 것이 아니고. Has nothing to do with how well we play our instruments, although the youth did a great job tonight. Thank you, Ed. 악기를 얼마나 우리 잘했지만 악기를 얼마나 훌륭히 연주하느냐. They led us well into worship, but only God knows whether we were worshiping.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It has to do with there is a God and I'm not him.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And if we really believe that,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now we're going to go out and give our money away. 아, 우리가 나가서 돈을 나눠 줄 수 있겠죠. We're going to go out and we're going to live out mishpat with one another. 우리 삶 속에서 미시팟을 행할 수 있겠죠. See, worship is choosing it. 예배란 living out the reality is acting on it. 예배란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But the Bible says that when we behave well with one another and partnering together, that's an extension of our worship to God.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And if we're not sharing life equitably with one another, then our worship formally has been in vain. 우리가 서로에게 삶을 나누고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Sorry, I'm getting excited here tonight. I'm supposed to be teaching, not preaching, but I, you know. 네,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있군요. So that's what we're. And the prophets say we can't really live in mishpat until we worship God.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기 전에는 미시팟을 살아낼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Until we have displayed our worship generously and equitably among people and in the land.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너그럽게 공평하게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I'll give you an example of what I'm talking.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Take a refrigerator. How many of us have refrigerators? 냉장고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Well, I'm old enough to remember the ice box. Do some of you remember ice boxes? 그 아이스박스라는 게 있었죠. 냉장고 전기 냉장고 나오기 전에. I'm dating myself. I'm only 26, you know. anyway, I remember getting the ice off the truck because you had to keep this stuff cold. 예, 아이스박스일 때는 그 저 얼음을 갖다가 넣었어야 되죠. 차갑게 하기 위해서. So when we got a refrigerator, I mean, this thing looked like it came right out of heaven. 냉장고를 처음 가졌을 때 야, 정말 좋은 거구나. Engineered perfectly, it kept food fresh. It was a life-giving machine. 예, 얼음이 없어도 이렇게 차갑게 보관할 수 있다니 참 좋은 거구나. But you know, we never had to plug in the ice box. 그런데 전기를 안 꽂았었대요. 아, 네, 아이스박스는 전기를 꽂을 필요가 없잖아요. So we had to learn that the refrigerator doesn't work until you plug it in. 냉장고는 전기를 꼽아야 작동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The refrigerator is this mishpat that comes from the nature of God. He designed it. We didn't invent it. 말하자면 냉장고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미시팟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But it won't work. Unless we plug it in. 하지만 냉장고가 전기 꽂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미시팟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되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Making the refrigerator is the hard part. 냉장고 설계해서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But we've got to empower it by plugging it into the power source. 전기에 동력 꽂아야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Yeah. But even when we plug it in, that's not the end. 전기를 꽂았다 할지라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Because you got to open the door every now and then and get food out of it.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야 되지 않겠어요? You've got to take out and release the contents of the refrigerator. 음식을 꺼내서 그것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And that's what it means to live in mishpat. 그것이 우리가 미시팟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Without worship plugging it in, you can't keep the food fresh.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But after worship, if you leave the food in there forever, it's still going to spoil. 예배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안에 그냥 혼자 가지고 있으면 상할 뿐입니다. This is what the prophets in the Bible are talking about when they talk about mishpat.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It was everything about life. 그 메시지는 다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Mishpat is creation. 미시팟은 하나님의 창조이고. Mishpat is religion. It's worship. 미시팟은 우리의 종교, 우리의 예배이고. Mishpat is practical life, the way we live well with one another. Mishpat은 우리가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There's very little else, is there? 그 외에 어떤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All right, so that would be the way I would describe Mishpat. 그렇게 미시팟을 설명하기 원합니다. Now, let me follow that up with a statement about the theme of Scripture. We're going to get there. 네, 성경의 주제에 관해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I'm having such a good time. I just want to go till midnight. Is that okay? Yeah, I'll be talking. You'll be gone. I know that's true. No. Anyway, here's the theme of the Bible, as I would state.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Simple. God has made us for one another, friends.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He hasn't made me for me. 나를 위해서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He hasn't made you for you. 너를 위해서 너만 만든 것이 아니고 He's made us for himself.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And he is glorified when we live well and share life with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자기가 영광 받으십니다. That's what the Bible is all about.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What is evangelism about? 그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Sharing life with one another. 생명을 삶을 나누는 yeah. 것. Everything that we talk about in terms of the activity of the church is about mishpat. 교회에서 하는 전도, 교제 모든 것들은 미시팟에 관한 것입니다. The Bible says God has made us for one another.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를 위해 만드셨다고. As a blessed society. Those are the Bible's words. 복된 사회로 만드셨다고. He made us with a natural capacity.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로 본연적으로 주어진 능력을 주셨는데 He made us with a necessary impulse.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바른 소욕을 만드셨습니다. To be useful to one another. 서로에게 유용하고 싶은 I'll bet, you know, those of us who are in the workforce and so forth, you do what you do because you want to be useful to somebody.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쓸모 있고 유용할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We said last night, though, there are a lot of people doing a lot of bad things in the world, not useful to anybody but themselves. 어젯밤에 일하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소용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hat would not fall under the biblical definition of work, avodah.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보다 일이라는 그 정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Work is regular and it is usually salaried. 일이라는 것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고 보상이 있습니다. It's an everyday thing. Every day we're to work to be useful to one another. 그런데 일이란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쓸모 있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 통로입니다. Wouldn't the world be great if we actually lived that out? 진짜가 우리가 일을 그렇게 살아낸다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Yeah.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So we have a natural capacity, a necessary impulse. 우리 안에는 그런 본연적인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To share equitably in the resources of the earth.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와 공평하게 나누고 싶은 욕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Here's an interesting idea. The earth does not belong to us.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Wow. We thought it did.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The earth belongs to God.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And since it belongs to God,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He expects its resources to be shared equitably.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And you say, "Well, I don't believe that." 믿으십니까? Well, that's fine, but now you got to create your own world because that's the way this world works.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We call that tzedakah. 그렇게 나누는 것을 쓰다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And that word tzedakah is usually translated in the Bible with the word righteousness. 쓰다카라는 것은 의, 공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So when you go to the Bible in your English Bible, look for the word righteousness, and you'll find what I just told you. 의라고 번역된 우리 그 한글 성경을 보고 과연 이런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That we need to live with open hands.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것. Sharing equitably the resources of the earth.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풍부한 것들을 공평하게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것. If you have, if I have more than you have, I've got to find that way to equalize that a little bit. 내가 더 많이 가졌다면 공평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That's sort of a random thing. I've always got to have that in the back of my mind. Be sharing my resources equitably because they're not mine.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것이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I'll give you one text. Matthew 6:33. 마태복음 6장 33절. Put your priority,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Now what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Boy, that's a tough one. 쉽지 않은 거죠. But it's really easy to trace biblically.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Goes back to the time of David. That's when David formed a kingdom out of the people of Israel.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a kingdom that would live in Mishpat as opposed to the other kingdoms of the world.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미슈팟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세워갈 때 See, Mishpat is the big idea. The kingdom is just a vehicle for living out Mishpat.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미슈팟이 중요한 개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살아가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Yeah, we always think of the kingdom of God. That's a big one. 하나님의 나라가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It's an important idea, but it's secondary to the shared life.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만들고 계신 나누는 함께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the political manifestation of Mishpat.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슈팟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구현된 표현입니다. So Jesus is dealing with this reality.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He's dealing with the kingdom of Rome. 로마 제국과 And the Rome takes everything you've got. 로마 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The priests in the temple usually get it first, but they've got $1 billion they've got to ship to Rome on an annual basis.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잘 알았는데 성전에서 세금을 모아서 로마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So you live without resources.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족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So the idea, don't I owe everything to the kingdom of Rome? 그러면 모든 것을 로마 왕국에 바쳐야 되는 것인가? And Jesus has the audacity to say this. 그런 환경, 그런 나라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If you will put your first priority on the kingdom of God, not the kingdom of Rome. 가장 중요한 너의 우선순위를 로마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면 And live in tzedakah with a shared life, sharing your resources with one another.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그 리소스를 서로 이렇게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You'll have plenty left over to give to Rome. 그러면 로마 제국보다 풍성한 것을 누릴 And that's 것이다. Why it says all these other things will be added to you.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You know, I work with Arabs and Israelis in the Middle East. 그 중동 지역의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는데 And guess what we're working with there? Mishpat. 거기서 미슈팟을 실천하기 노력합니다. Because these two people look like they're totally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And I said, you're not. You're all part of God's creation.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so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We play games with one another. 그래서 서로 게임을 하는데 We have the banana game. 바나나 게임이라는 게임을 I come in, everybody gets a banana. 한 사람 다 바나나를 하나씩 가지고 I say, okay, everybody give your banana to the person on the right. I like to do these things.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바나나를 한번 줘보세요. And I say, okay, now take your banana and break it in half. 바나나를 반으로 잘라보세요. And give the half banana to the person next. 반쪽을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줘보세요. Well, you still got a whole banana because the person next to you. 잘라서 반을 나눠줬지만 And we go on and on with this until we only have the nub of the banana left. 반 자르고 또 자르고 하면서 작은 것 가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때. But in the end, everybody's got a full banana.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눴지만은 모든 사람이 바나나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요. You see how mishpat works? 그게 미시팟인 것입니다. Sharing it always comes back to us. 나누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돌아옵니다. Yeah, truth will always be the truth. No matter how much you lie, it's going to be there in the end. 그것이 진리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Because truth is a part of the mishpat of this world. It's a law. It's a natural law. It won't go away.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법칙이고 질서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Now today in our world, nobody lies, so that's not a problem. But you know. I guess they do sometimes. I guess we do, don't we? You see, lies upset the structure of the universe.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가끔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One single lie has the capacity to upset and destroy every good thing that God ever created. 단 한 가지의 거짓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좋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But God won't let that happen.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And we're so glad. 그래서 다행 아닙니까? Because he built the universe himself in mishpat, in right order. 하나님이 세상을 미시팟으로 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So that that righteousness we should be openly sharing with one another.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We call that tzedakah. 그것이 tzedakah,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And every now and then, God asks us to really put ourselves at risk for somebody else.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스스로 손해 보는 자리에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에 우리를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And you say, well, he certainly wouldn't ask that of me. 나한테는 그러지 않으시겠지. He's the God who told Abraham, "I want your son."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을 희생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He's the God who sent His own Son. 자기 독생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A radical act of mishpat. 미시팟을 행하기 위한 과격하고 급진적인 행동인데. Of putting the world right.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과격한 행동. Do you ever think? And hear me correctly on this. That Jesus did more than just come to save our souls.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He came to put this world right.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And living Christianly in this world means that we participate with him.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I'll get to this shortly when we talk about so what.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ll of this that I just talked about.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한 것은 아보다 our work. 일 미시팟을 위한 세 가지 행동 일과 Tzedaka, charitable sharing with one another. 서로 나누는 tzedaka, 의로움이라는 것과 chesed giving our lives for one another. 헤세드라는 나를 희생하여 서로 그것을 그 내 인생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These things that make up mishpat. 이 세 가지 행동이 mishpat이라는 큰 개념을 구성합니다. They actively fulfill God's original intentions for creation.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그것을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의로운 그 나눔과 우리의 헌신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And these things more than anything else bring glory to God.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Who is a partner in God?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So we love it when we partner with one another.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There's your message.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 Now we're going to get to the story, but let me read one more thing here.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This is a statement I found a while back. It's the statement of the United Churches of Canada. 캐나다 연합교회의 신앙의 신조인데. It's the only statement of faith of any church body I've ever found that really gets to the heart of Mishpat. 여러 교단 중에 가장 미시팟에 근접한 신앙 고백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Here it is. Listen to this.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We live in God's world.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간다. We live a shared lif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산다. A God who created and is creating.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기를. We live with others.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간다. Whom we are privileged to cherish and to serve.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함께 사는데. To seek justice together. 함께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And to resist evil. 악에 대하여 저항하고. To proclaim Jesus. 예수님을 선포하고. Our judge and our hope.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요 우리의 소망이시다. In life and in death. 죽거나 살거나. And in life after death. 아니면 죽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나.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Amen. 아멘. That stirs my heart.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It gets it all. It doesn't get into any of the minor issues that says this is what God's about. 다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의 핵심을 And this is what we will be about.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The Bible says when we live like that, something happens.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가르치는데. And that's something that happens. The Bible calls Yirat Adonai, the fear of the Lord.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Yirat Adonai,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Have you ever noticed that term in the Bible, the fear of the Lord, before?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함이란 표현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Statistically, it doesn't show up that much, but it's a powerful idea.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강력한 개념입니다. And whenever it shows up, it's always there to assure us of one thing. 그 이 표현이 나타날 때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That the temporary and the permanently disadvantaged will be cared for. There will be no more poor in the world.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나옵니다. Many people miss that.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If we are living out a shared life, the poor will be gone. They'll all be living equitably.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설계도대로 살아간다면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We're not there, are we? 나 아직 거기 도착하지는 않았잖아요. We know today that there are 800 million people in the world today that make less than $90 a year. 오늘 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8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1년에 90불 이하로 살아갑니다. And 24% of those 800 million people are Christian. 아니, 800 million. 8억이군요, 8억. 그 8억, 1년에 90불 이하로 살아가는 8억 인구 중에 25%는 기독교인입니다. When there's fear of the Lord in this place.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 I'll give you one text where this shows up. 한 가지의 본문을 예로 들겠습니다. There are many. 많이 있지만 I'm thinking of Exodus chapter 1 verse 17. 출애굽기 1장 17절. Pharaoh tells the midwives every time a child comes through the birth canal, kill the child. 바로가 이스라엘의 산모에게 산모 저 그 뭐라 그러죠? 저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버리라고. Did the midwives do it? 산파들이 그렇게 했나요? They did not. 안 했습니다. Why, according to the Bible? 왜? It said because they feared God.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You see, they couldn't take advantage of the vulnerable children.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취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Yeah. And when we go to the law in Exodus through Deuteronomy, they have a motive clause. 그래서 율법서에서 신명기로 넘어가면은 핵심이 되는 그 표현이 있는데. You will not make fun of the deaf. 듣지 못한다고 귀먹은 자를 욕하지 말고. You will not trip the blind. 눈 먹은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장애물을 앞에 두지 말아라. Because you will fear the Lord.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You will take care of the elderly. 노인들을 돌볼 것이다. You will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You will watch out for women when they are in full-term pregnancy. You will fear the Lord. 임신한 사람들, 과부들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That motive clause always shows up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vulnerable.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표현은 늘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함께 나옵니다. And then there's that wonderful verse in Leviticus 19. Even Jesus quoted it. 레위기 19장에 예수님도 인용하신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It says, "V'ahavta et re'echa asher kamocha." You will love the other person who is like you. 다른 사람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The reminder that everybody else is like me. 모든 사람들이 나와 삶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We usually translate that you'll love everyone like you love yourself. 다른 사람들을 너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번역하지만. But that's not quite what it means.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Every time you look at somebody else, you're looking at yourself.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And when that happens, 그 일이 일어날 때, the poor will be cared for. 가난한 사람들은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The elderly will be cared for. 노인들이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The children will be cared for.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것이고. When we can look at one another and know we're looking at ourselves.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거기 있다고 알게 될 때. Well, we have some time.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story of Mishpat. 드디어 미시팟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야. I'm going to limit myself. I have to Genesis tonight. 창세기로부터 시작할 텐데. But if we had the sessions, we could go through the whole Bible and I could show you how Mishpat carries the story like the engine of the train. 시간만 있다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이게 다 미시팟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Let me tell you four things about the story of Mishpat in the Bible, which makes the Bible a difficult book to read. 성경의 미시팟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네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he story of Mishpat is a long story. 미시팟의 이야기는 짧지 않은 긴 이야기인데. My son went to camp years ago. He became a believer. He came home and started reading his Bible. 아들이 그 성경 캠프에 가서 믿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And then he got to Leviticus. 예, 레위기까지 읽다가. He said, "Dad, I don't know what this is about. I can't get through the Bible if this stuff is going to be there." 이걸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He said, "Dad, there's the priestly this and the priestly that. I don't know what's going on." 제사는 어떻게 지나고 숟가락은 어떻게 만들고. He wasn't following the storyline.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 아들이. He was getting sidetracked with a lot of other things that had a cultural reality that he didn't understand.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문화적인 차이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의 주의를 뺏기고 있었어요. The story of Mishpat will freshen up your Bible reading. I guarantee you. 미시팟 이야기는 읽을 때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But it's a long story, all the way through the Bible, over 800 years of history to read. 800년 이상 걸린 긴 이야기입니다. Second problem in reading the Bible is it's a cross-cultural story. 미시팟 이야기는 우리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에 관한 스토리. And that's a problem for us readers in the modern world. 오늘 현대 사람들이 읽기에 문제를 야기하죠. Because the Bible actually takes place in a traditional ancient world. 성경이 그렇게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데요. And its ideals don't always sit well with the various visions of society, versions of society that we have today. 그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다른 것입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expect and we feel we're entitled to that those people don't know anything about.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것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So that's the second thing. You've got to read it from within the culture. Very necessary. 그래서 긴 이야기의 핵심을 뚫어야 된다는 것 외에 두 번째로 그렇게 다른 문화권의 안에서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So when they talk about a talking snake in the garden, we don't usually see talking snakes today. 에덴 동산에 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뱀 얘기 자주 하지는 않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But we know from other literature in the ancient world that talking snakes wasn't such a big deal.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문화권의 다른 문헌들 속에서 뱀 이야기가 이렇게 흔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We've got to enter their culture to understand it.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Now, the third thing is it's a disturbing story. 세 번째는 미시팟 이야기는 때로는 업셋되는 이야기다. If you're reading really reading the Bible and it doesn't disturb you sometimes, you're not getting it. 진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다면 잘못 읽고 계십니다. See, usually what we do is we have our favorite verses and our favorite book. We choose those and get rid of the rest. 우리가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걸 읽고 나머지는 이렇게 젖혀두잖아요. But see, the Bible doesn't sit well. It doesn't work well with our three greatest values in the West today. 우리가 이 서구 사회, 현대 사회에서 세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성경은 잘 일치하지 않습니다. Individualism. 개인주의. Well, that's a big one, right? 중요하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God loves me, has a wonderful plan for my life.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I don't get that in the Bible.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The Bible says God loves all of us.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신다. And he invites all of us to participate together in what he's doing.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에 초청하셔서 함께하게 하신다. So individualism doesn't get much script in the Bible. 개인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일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Capitalism. There's another one. 물질주의, 자본주의. People didn't understand greed in their world, I guess. 성경의 시대에는 욕망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They lived in a world with very few resources and what there were had very little access. 욕망할 물건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So they shared more readily with them. 나눴어야만 됩니다. And then the last thing, our last value is freedom, liberty. 자유.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We call these our national interests sometimes. 국가적인 그런 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ll of these together, we might group together under the biblical term shalom. You know that word, huh? Shalom. Shalom. Individualism and capitalism. Yeah, individualism, capitalism, and liberty. 우리는 그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그 자유라는 것을 우리 방식대로 샬롬이라고 평화라고 평강이라고 그룹 짓습니다. 샬롬 in the Bible is the last domino to fall. 그러나 하지만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마지막 피스인데. Isaiah 42 says the Messiah will come. 이사야 42장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And he will come in mishpat utzaraka, justice and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는 의와 공의로 오실 것이다. And then the peace of God will spread through the rest of the world.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상에 We cannot find peace in any other way except through mishpat. 하나님의 mishpat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So it's a bit of a disturbing story.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And the last thing is it's a complex story. 마지막으로 성경의 미시팟 이야기는 복잡합니다. Because the story of Mishpat has a number of curves and bumps in the road as it goes through.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for another session together later. 다른 is that we can see in the Bible that there were five crises that occurred within the life of the biblical people. That Mishpat has to deal with. 복잡한 이야기라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그때 중요한 위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That's why God's direction as to how we actualize Mishpat can change depending on the crisis. 그 다섯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미시팟을 실천하는 것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The books of Joshua and Judges are both dealing with Mishpat.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모두 미시팟에 관한 이야기인데. But they have different things to say about how Mishpat will come. 그러나 그 미시팟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So we say the Bible seems to be contradicting itself.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만 No, they're dealing with different crises. 그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You see, as time changes, God's always adjusting to the change of the world.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He doesn't change, not his nature.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인데. But we change all the time. 우리는 늘 변하기 때문에. That's the only way free will can work.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You see, the sovereignty of God is God gives us the freedom to do whatever we want to do.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So how can there be a sovereign God when God gives us the freedom to do whatever we want to do?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일 수 있을까요? Here's the answer. 그 답은 이렇습니다. God immediately adjusts to our foolishness.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에 적응하십니다. He will never allow our errors and mistakes and sins to compromise what he's doing in the world.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침범하지 않도록 결코 침범할 수 없게 하십니다. That's the sovereignty of God.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He's the master adjuster. 하나님은 적응하는데 뛰어나십니다. He doesn't have us on his strings and he's making us do what he wants us to do. 우리를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But he will never allow us to run his world. 우리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침범할 수 없게 하십니다. So he's always adjusting to the stupid decisions we mak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결정 그 안에 참여하시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All right, now we're going to spend the rest of the time on looking at some elements of the story through Genesis. 창세기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 요긴 요소들을 다뤄보려고. But I want to put a question out there for you. I want you to think about.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nd Ed, you're going to draw the kids into this about thinking in terms of this. 이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기 원해요. This is the question, but it doesn't have a right or a wrong answer. 옳고 그런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It's a question that just needs some discussion.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토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So we know how to choose Mishpat. 우리가 미시팟을 선택한다는 것이 뭔지 배웠는데. We can act on our choices.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데. And the third thing God tells Abraham is that don't forget to teach your kids.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너의 후손들을 가르치라고. Don't forget to teach the church. 교회에 그것을 가르치라고. Don't forget to talk about these things in the workplace. 일하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See, Mishpat is not just for today, it's for tomorrow as well. 미시팟이란 것은 오늘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Choose. 선택하라 Act. 행동하라 Teach. 가르쳐라 They come out over and over again. That's the way to deal with it.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Now, for us today, for this generation, at Saekwang, 오늘 우리 세광교회 이 세대에게 How are we today to invest our limited resources so as to pursue Mishpat?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그렇게 풍성하고 마음껏 나눌 수 있지는 않은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미시팟을 실천할 것인가? We don't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We don't have all the imagination in the world. 세상의 모든 것을 꿈꾸고 살아낼 수는 없잖아요. We want to be creative and we want to be energizing with this.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기를 원합니다. How are we to invest our limited resources in making sure we live in Mishpat? 살고 있는 한정된 시간, 공간, 자원 속에서 하나님의 미시팟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How are we to live in light of God's call to His people in Deuteronomy 16:20?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We've got that on the overhead. God says, "Pursue Mishpat and only Mishpat." 미시팟만을 행하라, 미시팟만을 쫓으라. That you might live today, right now. 오늘 지금 살아가는데. And that you might inherit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about to give you.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Now for Abraham, for the people listening in Deuteronomy, that meant living in the land of Canaan. 이 신명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가나안 지방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But for us, it means what? 우리에게는 그 땅은 무엇입니까? God commands us to get busy with Mishpat.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시팟을 행하라고 미시팟만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To embrace vulnerability. 자기를 손해 보는 자리에 놓고. To find humility.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Why do we have to do that?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So we might live together well, so the church might thrive.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And so that we will find joy and be comfortable in heaven someday.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때도 즐겁고 기쁘도록. Because in heaven it's pure mishpat. 천국은 완전한 미시팟의 세상이기 때문에 We need to practice it now.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How are we to do what Jesus said to do? 하나님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을 어떻게 실천할 수? Put at the very center of our life here the kingdom of God and his tzedakah, his righteousness.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장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미시팟, 하나님의 의로움 쯔다카를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And know that all of these other things that we want They're going to be there for us.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다른 것들이 더해지리라고. Give away what you can't keep anyway. 어차피 혼자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So you can get what you can't lose. 그래서 나 혼자 가질 수 없는 것,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 Yeah. Can you imagine a couple going for a special weekend away? 어떤 부부가 특별한 주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They go to a Motel 6. Wouldn't that be special? Motel 6라는 그 체인점 모텔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And when they go into the motel, they see well the carpet is a little dirty and torn. Motel 6는 가장 저렴한 모텔 체인이니까 카펫이 조금 낡았고 헐었고. The pictures on the wall are, you know, not very good. 그림 kind of ugly. 예. 벽에 걸린 그림이 그렇게 뭐 명화는 아니고. The lamps don't have any shades on them. It's kind of a mess. 예, 그렇게 훌륭한 깨끗한 상태는 아닌데. So the husband says, "You know what, dear? I'm going to go next door to Bed Bath and Beyond." 아, 내가 옆에 있는 가게 그 Bed Bath and Beyond 그 가정용품 파는 가게에 내가 잠깐 가가지고. So he goes over and he buys new lamp shades for the lamps. 거기서 그 전등 더 멋있는 전등을 하나 사가지고 buys new original paintings for the walls. 벽에 걸어둘 아주 명화를 비싸게 사가지고 buys and lays a new carpet for his motel room. 예, 그 모텔룸에 깔 새 카펫을 사다가 who would do that?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잖아요. Nobody would do that.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Why not? 왜? Because It's temporary. Checkout is tomorrow at 11 a.m. 왜냐하면 모텔은 그날 밤만 자는 거고 다음 날이면 체크아웃하고 나올 곳이기 때문입니다. See, that's the idiocy of living, massing things that we can't keep anyway because it's temporary. 임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 끝날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관한 얘기. We get ready for heaven by living in mishpat. 천국에 살 준비를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미시팟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The Bible begins with a song. 성경은 노래로 시작합니다. I know we don't get it because it doesn't have the music like Ed and the group had up there. 우리가 보기에는 음악 같이 들리지는 않지만. But we know from the Psalms and other texts in the Bible what a piece of music is. 성경의 시편이라든가 다른 노래들을 볼 때 창세기 1장이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Genesis 1 through Genesis 2, 3 is a piece of music.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는 노래입니다. We don't always read it like that. 노래로 읽지는 않지만 우리는 People argue about it over the scientific issues that occur in Genesis.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창조의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읽고 논쟁도 하지만 But Genesis 1 is not about science. 창세기 1장은 과학 책이 아닙니다. It's about Mishpat. 미시팟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t's a song about Mishpat. 미시팟에 관한 노래입니다. Now music, like we had a wonderful illustration tonight, you don't study music and learn from music. 우리가 가사를 하면서 거기서 지식을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You're supposed to let music sink in and touch you at the emotional level. 노래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터치하도록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I was trying to sing that lovely song tonight in Korean. It was a beautiful song. I found myself crying. 아까 한글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I had no idea what it said.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But it touched me as I watched Min Young and others of you. 내 마음을 쳤고 또 함께 예배 드릴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Music is not supposed to inform you, it's supposed to touch you. 그게 음악입니다. 음악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Music is the way to get a commitment out of you. 우리 안에 어떤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음악입니다. A song is a vehicle of confession for you. That's 노래는 what we sing 우리, at the end.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So at the beginning of the Bible, God is saying, "I want a commitment from you from the beginning." 성경의 첫머리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통해서 너네의 결심과 헌신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God says, "I'm not going to explain myself to you." 내가 창조에 관해서 너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결단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And when you sing the song of Mishpat to me, I know you're committed to me. 너희가 미시팟의 노래를 부를 때 너희가 나에게 헌신된 것을 알리라. It's a great way to begin the Bible. 그렇게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Now, in this song there are 34 times we find the word Elohim. Do you remember that from last night?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34번 나옵니다. Elohim is the side of God that we can't understand. Elohim,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에 계신, 멀리 계신, 밖에 계신 하나님. He's so far above us, he's so far beyond us, we don't know who he is. 우리와 다른 분이라 우리가 이해하고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 He's the God who decides things. 결정하시는 하나님. He commands. 명령하시는 하나님. He tells us.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God does not allow us to dialogue with him about Mishpat. 그런 하나님은 미시팟이 이런 거라고 저런 거라고 우리가 참여해서 토론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God is building a world how?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Through words. 말씀으로. God says, "Let's have some light."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Let's have a platform. 궁창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Let's have some seas. 바다가 생기라고 말씀하시고. And every time he says something, it happens.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Now that's a law, right? 그것이 법 아닙니까? You know, when a policeman stops you on the street for driving a car too fast, he doesn't let you debate the law with him. 경찰이 여러분을 과속으로 단속했을 때 과속인지 아닌지 토론하자고 잡은 것이 아닙니다. He says, "I've got you on my machine here, and here is the law. It must be obeyed." 내 기계가 봤는데 법이 여기 있고 너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 See, from the very beginning, God put law into the world because that's necessary for Mishpat.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법칙을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세상 가운데 두고 계신데, if there are no boundaries, we can do whatever we want to do.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하지 않겠어요? You say, "Well, I can still do whatever I want to do." 사실 지금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Okay, you can go to the governor Mario Cuomo bridge and jump off if you want to.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저 태펜지 브릿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It's probably not going to be good for you to do that though. 별로 right? 이롭지는 않겠지요. Because the law says you jump, you go down. Gravity, 예, we call it. 법칙이 말하기를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물에 빠진다고. God says there's a way to find life in this world. It's according to my law. 하나님의 법칙대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살아가야 된다. But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do. 사실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But if you do, you die. 그렇게 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That's the kind of world we live in, folks, whether we like it or not. 하나님이 법칙대로 만든 세상. We cannot create our own self-world here.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 법칙대로 세상을 창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People try to do that all the time.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They don't succeed. 성공할 수 없습니다. Sometimes it looks like they are, but they're not.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So God creates by words.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But he also creates by his presence. 말씀뿐만 아니라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That's why it says the Ruach Elohim, the Spirit of God, was down there swirling, dividing the waters.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물과 육지를 나누고 질서를 잡으신 것 이야기합니다. See, God's authority is not just about His word; it's also about His presence.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임재입니다. Remember, last night we said the Lord is the term that's usually used for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ut then we said the Spirit of God is also a way that God uses to manifest Himself.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임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emember at Pentecost, the wind of God just blew through that place. 오순절 날 바람이 불어내림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And people were swept up in this. 그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And it w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ings in their own language.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 여러 나라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Even though the apostles weren't speaking in their language.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 말로 하지도 않는데도 각자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So we have God Elohim out there. 저 밖에 계신 엘로힘 하나님 계시다면, commanding with words,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nd then we have the Spirit of God here working hands-on with the waters.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하시면서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That's the beginning of the world. 그것이 세상이 창조된 시작입니다. And then when you look at the beginning of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 나라의 시작을 살펴보면 You find a section of the book of Exodus dealing with God's law, God's word.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And then you have a big section of Exodus and all of Leviticus dealing with the tabernacle, God's presence here. 그 출애굽기의 한 큰 부분은 또 하나님의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막에 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See, like at the beginning, God is always keeping us ordered through His Word and by His presence. That's what the Bible is saying. 태초에 창조하실 때 말씀과 임재로 창조하신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So Jesus defines himself and is defined as the word of God, right? In John.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But in the same book he says I am with you here.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고. To communicate the mishpat of God, but I'm here to make it work too.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미시팟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미시팟을 행하고 있다고, 이루고 있다고. Are you following me here with us? 이해하시겠어요? So I'm saying that Genesis 1, the song, is really a mishpat song. 창세기 1장의 노래가 미시팟에 관한 노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Okay, what's the first thing that God says?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하시니. That's a big one. 큰 말이죠. It's a problem kind of though, right? 그런데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Because that's the first day. 첫째 날인데. And we don't get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stars, the distributors of light until the fourth day. 아직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이렇게 광명체들이 등장했는데. But this is not about science. 광명체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냐고. This is about mishpat. 예, 과학책이 아니라 mishpat에 관한 노래라는 것이. Light is the most dominant image of mishpat in all of the Bible. 성경에서 mishpat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는 빛입니다. Remember what John said? 요한복음에서 People like darkness rather than light. 사람들이 빛을 싫어함으로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싫어함으로. Because their deeds, their behavior is evil.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했다고 요한은. Now how is light related to behavior? 어떻게 빛과 우리의 선악이 연관이 됩니까? Well, if we would turn out the lights here, there would be an advantage. 다 꺼버린다면 불을 꺼버린다면 we could be alone. 혼자가 되겠죠? I wouldn't have to take account of you. 다른 사람들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I don't see you. You're not a reality for me.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See, God created light because it's necessary for us to see one another. 빛을 창조하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하기 위해서 서로를 보기 위해서. Awareness of the other is the essential to mishpat.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미시팟의 출발입니다. Sometimes when my wife gets angry at me for something, it happens. 하나님 아 저 사모님이 막 화가 날 때가 있는데 She will go to another part of the house. 사모님이 다른 데 그 화가 났을 땐 다른 집에 다른 곳으로 구석으로 가는데 Because when you're not in agreement with one another, it's best to be apart.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는 But in order to work things out, you got to be together. 하지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합쳐져야 되는 And that's what light is all about. 그것이 빛에 Also, can you imagine if we turned out the lights, all the lights and we tried to get out of here tonight? 우리가 빛을 다 꺼 버린다면 상상할 수. We'd be stumbling over each other. 서로 부딪히고 장애물이 되겠지요, 서로가. It would be chaos. 예, 혼란스러울 겁니다. See, light keeps us from falling. 빛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It keeps us moving in order through the world. 질서 있게 잘 움직이게 합니다. The people of the ancient they understood this well. 옛날 사람들도 이걸 이해했어요. Because they lived in a world without public light. 이런 우리 같은 이런 그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So when it got dark at night, they went to sleep. 어두우면 자는 수밖에 없었어요. And when it got light in the morning, they were up and they were going to work. 햇빛이 뜨면은 일어나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Light is essential for life. 예, 그 빛이 살아가는데 핵심적이었어요. There's a couple of verses in 2 Samuel chapter 23. 사무엘하 23장에 verses 3 and 4. Let me read. This is interesting. 3장 3절 4절. David is speaking.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He says, "When one rules over people in tzedakah, righteousness, when somebody rules over people in righteousness, 어떤 사람이 백성을 의롭게 tzedakah로 다스릴 때에는, and then he adds, when he rules in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때면, he is like the light of the morning, 아침의 빛과도 같도다." At sunrise on a cloudless day, 구름이 없는 맑은 날 해가 뜨는 것과 같도다. Like the brightness of the rain, 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밝은 찬란함과 같도다. That brings grass from the earth,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는 비와도 같도다. See, light not only brings awareness of one another. 빛이 서로가 있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keeps us from stumbling and falling. 넘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it also is productive. It makes things grow in the earth. 세상에 곡식들이 자라게 생물이 자라게 합니다. See, there's a reason why God started creation with light because it's the primal thing necessary for mishpat. 빛을 처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 미시팟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What else did God create? 다음 어떤 것을 또 창조하셨죠? Space. 공간,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Or we should say place, I suppose. Huh? 공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He says, first let's get some dry land because we need somewhere to put the people and animals. 사람과 짐승이 살 묻을 마른 땅을 만들자. Let's get some water below so we can put the fish somewhere.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물고기들이 살게 하자. Let's put water above because otherwise the birds won't be able to fly. 궁창 위에 물을 모아두어서 이 공중에 궁창에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자. See, on days 2 and 3, God is just making settings. That's all, not people.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에는 사람이나 짐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공간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No animals. 아직 짐승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Because you need a place for mishpat. 왜냐하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시팟을 위해서는. See, mishpat can happen here tonight. Why? Because we all came to the same place. 오늘 우리 가운데 미시팟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We've got space to meet together. 우리가 함께 모일 공간이 있습니다. You say these walls are important. 이 벽들이 중요한데. Because they define us as. Us as a group of people living in Mishpat. 이 벽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우리를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로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See, God starts with light and then he says, now let's create a place where we can meet. 빛으로 시작해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And then what does he create? 그다음에는 So well, he created beings, I guess, right? 그다음에는 존재들을 만드셨는데. But actually the Bible doesn't say that.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The Bible created company. Bible says God created company. 성경은 하나님이 물체들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체들을 만드셨다고 설명하는데 Many people don't get that. The Bible never says that God created the sun, moon and stars.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같은 광명체들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번역하지만 It could have said it because he did, right? 그렇게 하신 거는 맞아요. But the Bible then never says God created the birds and the fish.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새들과 물고기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See, it's the way things are said that's important here. 그 말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Here's what the Hebrew says.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t says God created the luminaries, things that emit life. 하나님이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Meaning there's a corporate reality to everything that produces life. 하나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빛을 내는 어떤 그룹을 만드셨다는 것이. Their individuality doesn't matter. It's their purpose that 하나하나가 matters.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중요한데 빛을 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And then it says God created not Zipporim, which would be birds. God created off flying things. 하나님이 새 하나하나를 만드셨다기보다 날아다니는 것들을 만드셨다고 You think the song would say birds, don't you think? 새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지만 It's a problem for Israelis when they read this because the word off means chickens to them. So that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서 off란 그 새라고 표현된 창세기 1장의 단어는 닭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닭을 만드신 건가요? The idea of flying things is it's company.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날아다니는 총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There's no individuality in that. 하나하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It's their purpose is to fly, and they share that in common.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들. Same way with the fish. They're not fish. They're swimming things.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헤엄쳐 다니는 것들. The song is trying to tell us what we're confessing to and committing to that there are no individuals in God's world. 그 창조의 노래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they're only appropriate company.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이런 한 몸이라는 거. And then finally on day 6, big day, long day. 그래서 마지막에 6일째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날 God creates Adam.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And Adam looks like it means Adam, right?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담과 이브 그 남자 그 여자를 말하는 것 같지만 No. Adam is the word for humanity. 아담이란 말은 아담 그 남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God didn't just create men and then later on in the garden he got around to women. That's not what happened. 한 사람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male and female were in that body of humanity. 남자와 여자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Because individuality is less important than the corporate reality of company. 사람이라는 총체가 중요한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은 덜 중요한 것입니다. And then we have the image of God. We'll have to stop with that. I'm so sorry, Min Young. Can we stay till midnight? No. No, the image of God. What is that all about? 하나님의 형상. 핵심이 뭘까요? It's really very simple. 간단합니다. Because we have an image of God in Genesis 1, don't we?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가 나오죠. We have Elohim. 하나님이 나오고 way beyond us.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And then we have Ruach Elohim, the Spirit of God right here with us.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운행하십니다. So the image we have of God is this diversity but unity.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멀리도 계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만 한 가지 일을 하시는 And that explains why God says let us make Adam like us.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Genesis 1:26-28. 1장 26절 28절까지. And then he says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만드셨다. I'm looking at the image of God here.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I see males and females. 남자와 여자들. Because unless we find a way to cooperate together as males and females, we can't fulfill the original intentions for God in His image.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하나가 되는 법을 찾지 못한다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See, we are one together. 우리는 함께 하나입니다. We are not alone in this sanctuary tonight.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아닙니다. We live in God's world.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데. Now, how is male and female as we close the image of God?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합니까? This is really interesting.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It's a little tricky for our cultural makeup, though.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Elohim is by grammar masculine.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엘로힘은 문법상 남성입니다. But Ruach Elohim is by gender and grammar feminine.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는 문법상 여성형 명사입니다. So God is presenting himself as male and female. 하나님 자신이 창세기 1장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타내고 계세요. And that's why he says male and female I created you guys.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If you don't get together male and female you don't reflect me.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 And there can be no life on this earth. 내가 창조한 그 만든 그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고. I've never seen a male have a baby in this world. 남자 혼자 아기 낳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Isn't that strange? You think I've been on this earth 70 years, never seen it. 70년이나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And you think has he lost his mind or something or what? 선생님이 좀 이상해졌나? This guy didn't take biology in high school. 생물학을 잘 모르나? Because having children involves collaboration.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하는 것 자체가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Cooperation. 협력, 함께하는 것. Isolation won't get creation done. 혼자서는 창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What are we talking about here?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Mishpat. Mishpat입니다. And we've only had enough time to get through Genesis 1, but there's just so much here. So I want to rush to the end. That's the beginning. Now the end here. 네, 시간상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There's these wonderful verses in Genesis 18, verses 16 through 19. I think we've got those in the overhead. 창세기 18장 we have those. I think yeah, we do have it. 창세기 18장 20 There we go. This is a wonderful part of the story because God shows up in Abraham's tent.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셨습니다. Now, the curious thing about it is when God shows up, he's not one, he's three.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 혼자가 아니라 세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Now this is very confusing to people. 되게 혼란스러운 본문인데. Who read the Bible and they don't understand Mishpat. 미시팟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구절인데요. Because in Mishpat, three can be one. 미시팟 세상 속에서는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Christians see the Trinity here.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를 보지만. But the Jews who produce this text, they don't have a Trinity. 이 문서를 성경을 쓴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What they're seeing is simply this. 그냥 유대인들이 본 건 이런 겁니다. The God who created the world for partnership loves to partner with himself. 세상을 협력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협력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So anyway, Abraham after they're finished and they have all the desert delicacies. 예,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한 후에 Abraham does what desert people do. They walk the visitor off their property. 그 사막의 사람들은 이렇게 초청한 손님을 잘 대접한 후에 이게 떠나보낸 데까지 배웅을 합니다. I've had this experience many times in the desert. 나도 우리 선생님도 사막에 가서 사막 사람들을 방문할 때 이런 경험이 많아요. We do this when we have guests for dinner, right? 우리도 저녁에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You don't just say, "Well, see ya. I'm watching this the TV show." 갈 때 난 TV 볼 테니까 잘 가시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No, you walk them to the door and wave. 네, they come back 가서 배웅하고 또 오시라고. Yeah, it's common courtesy. 네, 거기서도 그랬던 것입니다. And we get a lot of these traditions from desert people. 같은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죠. So this is a great text. That's what Abraham does for God.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And on the way, verse 17, God says to himself.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Because God's talking to himself because he's three here.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Shall I hide from Abraham what I'm about to do? 내가 하려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And then God says, "Well, why not? Let's let him in on it. What do you think?"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자 그렇게. Well, they leave that aside there. And then God says, "What I mean is, Abraham shall surely become a great and mighty nation." 내가 하려는 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in him. 모든 천하의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There's another occurrence of that business about blessed to be a blessing.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내가 너를 복 주리니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는 그 말이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And blessing has to do with mishpat. God is making a blessed society.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미시팟과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Because the society involves responsibilities and resources. 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원이 포함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A balance between these two. 네,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So that's what God is saying, that he is going to be this for the peoples of all of the earth.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nd here's the first occurrence of mishpat in the Bible.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서 미시팟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verse, 구절입니다. Verse 18. 18절. Or 19. 99절. I have chosen him. 내가 그를 선택하였고 See, God is selecting Abraham as an individual to be a model of mishpat.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선택해서 미시팟의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That he might command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명령해서 See, that Abraham has to be a teacher as well. 아까 말한 것처럼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He has to order his children and everybody that's related to him, his household. 자기 후손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야 되는데. To do what? 뭘 하라고? To keep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길을 지키라고. And what is that?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Doing righteousness and justice.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 미시팟과 치다카를 행하게 하는 것. This is one of these texts where they're just coming out and saying it, hoping we didn't miss this.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듣거나 말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The Lord's way is a shared life.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는 삶이라는 것. And constant efforts in favor of a shared life. 그렇게 함께 나누는 삶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Our traditional translations, justice and righteousness, don't get that across. 우리가 의와 공의라고만 번역을 한다면 그 모든 의미를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But look at the end of verse 19. 그런데 19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So that the Lord may bring to Abraham what he has promised him.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What did God promise Abraham?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That I'm going to bless you. 너를 복 주겠다고? And because I bless you, you're going to be able to bless others.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Look at what God's saying.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That's 보세요. That's not going to happen. 그것이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Unless you teach your family the way of the Lord. 너가 너의 가족과 너의 집과 자녀를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행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Which is to share life with one another and make efforts in favor of others. 무엇을 가르칩니까?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That's a remarkable text. 그것이 놀라운 본문인 것입니다. In a way God is saying you want to go to heaven someday?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을 원하느냐? Well, you better get busy with mishpat now. 그러면 천국의 삶의 방식인 미시팟을 지금부터 행할 것이 아니냐? Because heaven is all about mishpat. 왜냐하면 천국은 미시팟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It's time to start living out the reality. 지금 그 천국의 미시팟을 지금 삶에서 살아낼 때이라고. Choose that way tonight. 오늘 그 길을 택하라고. Act it out every day. 매일 그것을 행하라고. And teach your children.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Communicate to your co-workers at work.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Display it everywhere. You won't be able to keep people out of the church. 예, 가는 곳으로부터 어디에 가든지 이것을 증거하라고. 그럼 교회에 사람들이 넘칠 것이라고. They won't get this anywhere in the world. 다른 어디에서도 이것을 얻지 못할 this is 것입니다. The reality of God. 하나님의 현실이기 때문에. It's the reality of heaven. 천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It's so hard to find it on earth.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찾기가 어려운 그것인데. Unless God's people will model it.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내지 않는다면. In the Old Testament, Israel was that model. 구약에서는 그 모델이 이스라엘이었지만. Israel was the What would you say? The proximate goal of what God was doing, making a people.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그 일에 근접한 어떤 모델인데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 So that the other nations of the world would come to enjoy. 그 자기가 만드는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복됨을 나눌 수 있도록. In the New Testament, who is Israel?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The church. 교회. We're the proximate goal, the near goal of what God is doing.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가장 근접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We've got to get busy and do what God is asking Abraham to do.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려고 명령하신 그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So that he can fulfill the goal of reaching the nations with mishpat.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사시는 일, 미시팟으로 모든 족속을 이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If the church won't live in mishpat, the world sure isn't going to live in mishpat. 교회가 미시팟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이 그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And here's where evangelism comes in. 그게 전도입니다. Here's where social justice comes in. 이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All the good works come in here. 모든 일이 그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But it begins with us.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We live out the reality of how God has made us well with one another.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 그 목적, 서로 어울려 함께 서로를 이롭게 살아가는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Now I know Min Young tells me there are never any disagreements in this church, so that's good. 네, 우리 교회는 결코 뭐 불협화음이나 의견 충돌이 없다고 제가 말씀. No, we even in one church we don't see things the same way all the time. 아무리 한 교회라도 그 안에 이렇게 불일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That's to be expected. 그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But the demand is you got to deal with those.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you got to face up to them. 그것을 극복하고 다뤄야 된다고. Because God has uniquely made us to be able to live out.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That corporate reality.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삶. Oh well, I know you're tired. Forgive me for going so long tonight. Anyway, let me leave you with this. This is the model in the Bible of how we make mishpat happen today. 성경에 오늘 미시팟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관한 모델이 있는데. The Bible's main storyline is we got to do it together. 성경의 그 중심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 So we'll leave you with that. So dialogue about that. How are we going to really live out the reality of what we are? 앞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미시팟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토론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I mean, let's face it. Mishpat is hard. 미시팟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I came here in my car and you all came in your cars. 사실 우리는 각자 차를 타고 왔잖아요. Isolation takes over, doesn't it? 사실 우리의 사는 삶의 지배적인 그 모드는 And if somebody runs a stoplight, we say, "Hey!" We scream at them or something. 신호등 어기면 와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You see how easy it is to deny what we are. 우리 자신의 본성을 거부하기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So we gotta choose the better way.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What we were made for. 우리가 만들어진 방식대로. We're made for one another. 우리는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And that demands a different kind of character and a different kind of behavior.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성품과 다른 종류의 행동이 요구됩니다. But the Bible tells me that God calls individuals just like he chose Abraham.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미시팟을 살아내기 위해서 개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That one person here tonight can change this nation.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You say, oh, how can I do that? I'm just a little person. I'm just a soldier. There's no way. 나가 될 일은 없어. 내가 어떻게 나라를 바꾼단 말이야? That's not what the Bible says.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All it takes is one. 한 사람. One woman, one man to step out and make mishpat. 한 사람, 그 남자 한 사람, 그 여자가 나서서 미시팟을 행할 때 나라가 바뀝니다. Could change the whole shape of this nation and its future. 이 나라와 나라의 장래를 바꿉니다. So what do you got to do for that? 어떻게 해야 될까요? Well, the Bible is consistent, believe it or not.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데. Abraham. 아브라함. Moses. 모세. David. 다윗. Elijah. 엘리야. And here, even Jesus fits.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All five of them. What did they do?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일을 했습니까? They have initial experience of trusting God for the simple things.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간단한 일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I say this to my students at ATS all the time. If you can't trust God, do not go into church ministry, please.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믿고 맡길 수 없다면 사역을 하지 말아라. You will destroy that church. 교회를 너가 해칠 뿐이다. Because people will figure it out right away. 사람들이 금방 안다. You're not authentic. 진짜가 아니란 걸 금방 알아챌 거다. And you're not going to bring mishpat to them. 교회에 미시팟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He said, Moses, you're not ready. You got to go to the desert. 모세야, 넌 아직 신뢰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사막으로 가라. You got to live there with little, with nothing. 사막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라. And know that I will be with you there.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배워라. I'll make this worth your while. 내가 그 어려운 고난을 같이 있게 할 것이다. God said to Elijah, Elijah, go down there. I'm going to have the birds come and bring you breakfast.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저 시냇가로 가라. 너의 먹을 것을 매일 새가 물어나를 것이다. Thank you, God. I prefer a different kind of diet, if you don't mind. 새가 주는 것 말고 다른 걸 먹고 싶은데. See, it was the same thing. God says, you're going to have to trust me for the basic essentials. Otherwise, I can't use you. 작은 일이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You say, now we use that. We say, oh yeah, I trust God. We just don't live like it. 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진 않아요. We don't put anything at risk, much less the bare essentials.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And then what about Jesus? You think he didn't have to be prepared?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그랬겠지. What's the first thing he did? 예수님이 성령 받고 처음 한 일이 뭡니까? Mark's gospel begins with a walk to the desert. 사막으로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And there the devil has at him. 그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All this stuff you want, I'll give you.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너에게 줄게. You don't have to do. You have to go through the trouble. 넌 그냥 고난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You can escape the cross. I'll give it to you now. 너가 뭘 해도 내가 다 I'm the Lord of this world. You got it.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And Jesus said, "Get behind me, Satan."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You got to be able to trust God.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That's what it means to be a world changer.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첫 번째 일입니다. And if you're not there and God is calling you, you need to get there. 하나님이 어떤 일로 부르시는데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That's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 What's the second step? 두 번째 뭡니까? You got to draw somebody else into that experience of trust.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불러 초청해야 합니다. You say, "Come on, I'm there. I need you with me."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난 너가 필요하다. I need your support because we were made to support each other.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경험의 일부가 너가 나를 돕는 것이다. Moses had to go back to his own people and convince them that God was at work. 모세는 광야에서 그것을 배운 후에 자기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Elijah went to the widow. 이사야는 엘리야는 said, "Give me your food and water."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후에 그 수넴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This was going to be my last meal. We were just going to die after this. 과부는 이게 마지막 내 음식인데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데. And Elijah said, "Well, God is not a God of death. He's a God of life. You give me that stuff."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의지하고 그것을 준다면. Find somebody to trust God with you.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Why is that necessary?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필요합니까? Because we're not alone in this world.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We live in God's world. 하나님의 세상에서 함께 삽니다. That's the second step. 두 번째 단계.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He went up the Galilee.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And he had a fruitful ministry among the Galileans, his own people. 자기 갈릴리 고향 사람들에게 미니스트리를 위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Healing them. 고쳐 주셨습니다. Delivering them. 풀어 주셨습니다. And you know when we read the New Testament we think Jesus, stay in Galilee for the rest of your life. Live to be 100, and all those people will be helped. 그렇게 음식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고치시고 축사하셨는데 갈릴리에서 그렇게 살면서 멋진 사역을 이루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But that's not the path to Mishpat. 그런데 그것은 미시팟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There's a third thing.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God says, "Now, go to Pharaoh, Moses."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Go to Ahab, Elijah. 엘리야야, 아합 왕에게 가거라. Go to the Sadducees and the temple, Jesus. 성전을 지키는 사두개인들에게 가거라, 예수님께. And they may kill you for it. 너를 죽일지도 모르고. But get in the middle of something and change the system. 그런데 그 한 가운데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라. God has ordered the world to work in a certain way, and the systems of this world violate that. 하나님이 세상을 미시팟으로 운행되도록 만드셨는데 세상의 시스템이 그것을 어기고 있다. I got to tell you, folks, if God has called you to make mishpat, and He has, all of us. 하나님이 우리를 미시팟을 행하도록 부르셨다면, 아니 실제 그렇게 부르셨는데 At some point he's going to ask you to take a real risk.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He won't let us live just a safe comfortable life. 그냥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도록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Wouldn't even let his son do that. I'm sorry. 아 자기 아들도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5.5 years ago I decided that after leading and guiding groups in Israel for many years, it was time for me to make a difference in what's going on in the Middle East. 중동 지역의 여러 그 분쟁하는 그 그룹들 집단들 사이에 그 화해하는 역할을 오래 해오다가 이제 마침내 행동을 해야 될 때라고 느꼈는데 한 5년 전쯤에. So for the last 5 years, I've involved myself in political realities that are dangerous for me. 지난 5년간 그 지역에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I resisted doing that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저항했습니다. Because I'm a Bible specialist. I do Bible. 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지. I guide groups in Israel. I talk about the realities of the Bible. 성경의 성지 순례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였지. And God started saying to me, "Did you ever think I was calling you to something else?"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에게 따로 불러 시킬 일이 있다고. Do you ever think that for 30 years I was getting you ready for the big leagues? 네, 30년 동안 너를 이 일 하라고 너를 준비시킨 줄 아느냐? I said, "But Lord, I can't solve the problems of the Middle East. Nobody can do that." 중동의 문제를 세계 정치 지도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And God said, "No, but I can." 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And I need somebody to represent me in the middle of something. 내가 하는 일을 대표해서 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 And if you will go, I will go with you. 너가 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And they may kill you, but I'll get it done. 너가 거기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 일을 하겠다. It took my son to remind me of that. 아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말씀하신 자주 얘기하는데. He went with me to Israel one time. He said, "Dad, you're going to get yourself killed here." 이스라엘에 그렇게 자주 가니까 아버지 자꾸 그렇게 가시면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He said, one day I can see it. A truck will come by. It's going to hit you and kill you. It'll be a terrible accident. But it won't be an accident. 그냥 트럭이 어딘가에 나타나서 아버지를 치고 그냥 사고 처리가 될지도 몰라요. And for a split second, I said, Lord, he's right. What am I doing?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is. 한편으로 그 말이 맞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And then suddenly I had this calm come over my spirit, and I said, Zach, thank you for saying that. 그런데 아들이 잭인데 잭, 너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참 고맙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I needed you to challenge me to know that this is in fact exactly what God's calling me. 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그 일로 부르시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다. Doing mishpat in this world is a dangerous game. 이 세상에서 미시팟을 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And it only works when you're asked to destroy the systems of this world if God goes with us. 이 미시팟을 범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This is his greatest work.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신 일입니다. This is the message of the scripture. 성경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God wants to build a blessed society in the 하나님은 복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And he will build it for people with people who can truly trust him.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And draw others into that trust.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신뢰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기를 원하시는데 And get in the middle of this world system that needs to be disrupted and changed.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어기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세상의 질서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낼 사람들이 필요한데 Our world's in terrible shape.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We all know that, but we don't really know it.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Time to listen to what God is asking.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It's time to know what God is asking us to do.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알아야 될 때가 지금. And be willing to do it. 그리고 그것을 할 결심을 할 때가 지금입니다. God, what else can we do but place our lives in your hand?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You've called us into this world. You've created us in this world together.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You've saved humanity, all of us together. 하나님은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And you've called us into ministry, the work of Mishpat, together.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미시팟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And we can testify tonight as we look on all of us here on a Saturday night. We are not alone in this world. 하나님 오늘 이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We live together in God's world. 하나님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Forgive us for our laziness. 우리가 게을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Forgive us for all the distractions. 뭐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We're ready to move. 하나님 이제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If your spirit goes with us.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Thi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Amen.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